행복했나요? 이젠 상관없겠죠. 슬픈 사랑이 그댈 떠나가게 했나요? 아팠었나요? 이젠 알 것 같은데 다시 오지 않겠죠. 나를 잊어가겠죠. 날 떠나 행복할 수 있다면 흐르는 내 눈물도 모두 숨길래요. 이제 편안히 떠나갈 수 있길 기도해요. 너무 사랑했어요. 정말 고마웠어요. 이제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? 그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. 나는 웃으며 돌아서는 게 나의 전부였어요. 내게 돌아와줘요.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요. 모두 다 줄게요. 이젠 아파도 힘겨워도 모두 숨겨두고 내게 돌아와줘요. 날 떠나지 말아요. 이제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? 그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. 나는 웃으며 널 보내는 게 나의 전부였어요. 내게 돌아와줘요. 내 가슴보다 소중한 그대 사랑해요. 제발 나를 놓지 말아요. 이제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? 그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. 사실 자신이 없어요. 나는 웃으며 돌아서는 게 나의 전부였어요. 내게 돌아와줘요.